again. Oh, oh, oh, oh, yeah. Because I know all I need is you. Oh, oh, oh, oh, yeah.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말이지 언제나 좋을 거라고. I know. 지금 노래하는 가사는 말이지 너에게 들릴 거라고.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. I'm crying. 길 위에 새긴 나의 발자국 비로 덮이는 내 작은 신발. 'Cause I believe 이룰 수 없는 소원 들리나요? Gotta go. 난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.